것처럼 내 가슴 마침 펴짓고 이별의 교차로 에서 나를 외면하고 떠나갔네. 무너진 가슴이 얼마였던가 세월의 무덤가에 내 사랑 던지고 내 가슴 한 곳은 뻥 뚫린 채로 찬 바람 스쳐 서 피할 수 없었던 사랑 사랑 사랑 끝이었네. 세월의 무덤가에 내 사랑 던지고 내 가슴 한 곳은 뻥 뚫린 채로 찬 바람 스쳐간 뒤에 이젠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가슴 말이 진 줄을 품은 나는 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랑 사랑 사랑 끝이었네.